널 그리워하다 두 번 널 기다리다가 세 번 널 찾아 나서다 그만 눈물이 나서 울었어 헤어진 걸 알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걸 알아 다만 한 번쯤 네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는데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하루만 더 자고 나면 내 눈에 보 우리 사랑한 게 맞아 그러다가 그만 끝난 게 맞아 항상 사랑한 기억 떠오를 때면 슬에 웃다가 결국엔 울잖아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보일까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